외톨이야 외톨이야 외톨이야 외톨이야 바빠 나를 바빠 또 봐도 내 두 눈을 봐 겁봐 이미 너는 난 곳을 보고 있어 Check it, one, two, three 시계번호 맞춰 다 보는 게 말은 해도 다른 사람 생긴 걸 알아 요즘 넌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만남이 찾더라 이제는 먼저 전화도 걸지 않더라 나랑 있을 때는 하루가 1초라도 넌 내 앞에서 요즘 하늘만 봤더라 I know you're mocking me 너와 나의 거리 멀어진 그리고 벌어진 땅보다 못한 우리 사이 Baby,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디디다라뚜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디디다라뚜 외톨이야 외톨이야 사랑했을 거하고 사랑에 눈물 지는 외톨이 Set tonight 가슴이 아파 생겼다고 내가 싫으면 싫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줬다면 난 너를 죽도록 미워하진 않았을 텐데 Check it, one, two, three 이 말을 되새겨봐도 이리저리 둘러대는 거짓말이야 Oh baby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디디다라뚜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디디다라뚜 외톨이야 사랑했을 거하고 사랑에 눈물 지는 외톨이 Set tonight 가슴이 아파 Oh nobody knows 난 몰라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nd nine 수많은 밤에 새우가 나를 달래고 있어 날 버린 널 생각하면 그래야겠지 Gone, gone, my love is gone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디디다라뚜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디디다라뚜 외톨이야, 외톨이야 사랑이 아파하고 사랑을 기다리는 외톨이 Set tonight 너에게 원해 nobody knows 날 몰라 1, 2, 3, 4, 5, 6, 7, 8 수많은 밤을